읽지 못한 어른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수상한 필독서입니다. 저는 호밀이, 저는 점순이, 저는 삐삐입니다. 네. 네, 맞아, 반갑습니다. 까마귀가. 네, 저희가 왜 모였죠? 네, 저희 왜 모였죠? 저희 왜 수상한 필독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렇죠, 호밀 씨? 아무도 모르나 봐요, 아무도 모르나 봐요. 저는 여기가 처음이라서. 저 네. 저도 처음인데, 저희 경험. 네, 저희는 이제 왜 모였죠? 다시 말해주세요. 저희는 뭐 다들 어디 도서관에 가도 뭐 꼭 읽어야 할 책 목록 이런 것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책들을 되게 목록을 학교에서 정해주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누가 읽으라 그러니까 읽기 싫어서 안 읽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문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뭐 문학 작품이라던가 학교에서 읽으라고 시킨 것들을 읽었는데 저는 그때 재미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재미가 없었죠. 없었나요? 네. 재미있었어요, 사실. 죄송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BBC와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뭐 누가 이렇게 강제로 주입식으로 가르쳤잖아요. 뭐 이거는 무슨 의미다. 이거는 뭐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시험을 위한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독서도 아니죠. 지문 읽기. 그래서 좀 이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넓은 시야를 갖고 어른들이 정한 필독서를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은 무엇인지. 네, 오늘의 책은 바로, 뭐죠? 뭐죠? 혹시? 네, 오늘의 책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죠. 환호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운수가 참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이요? 네. 왜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닌가요? 오다 돈 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이 책, 네. 네, 왜 선정을 했냐면, 이번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두 번이나 필독서로 선정이 될 만큼, 1920년대에 그, 화두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때 강요에 의해서 읽었던 거랑 지금 우리가 읽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들 읽어오셨죠? 네. 네. 아, 근데 저희 자기소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기소개를 너무 이름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은 저희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뭐죠? 누구죠? 점순 씨는 누구죠? 저는 저요? 전 점순입니다. 알아요. 끝인가요? 부가 설명 없나요? 전 점순이고요. 저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의 몇 살이죠? 저는 20대 중반이에요. 중반인가요? 중후반? 중후반이죠. 중후반이고요. 중요한가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진 않는데 저희가 뭐 어떤 관계로 만난 사람들인지 이거는 조금 저희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친구죠. 친구고 저희도 사실상 문학 작품을 함께 읽은 사이가 아닙니까? 넓게 보면 그렇죠? 네, 지문을 통해서 같이 읽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되게 암울한 그때도 운수가 좋은 해였어요. 사실 정말요? 왜요?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읽게 될 책과 비슷한 맥락의 나날들을 저는 보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운수가 좋은 해. 네.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점순 씨와 삐삐 씨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네.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요. 네, 방금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았고, 점순 씨는 조금 이해를 해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얼른 얘기를 돌려서. 저희, 아, 네, 나이는 굳이 밝히진 않아도 저희가 어떤 시각에서 이 작품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알려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미모의 미모 여성. 저희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들이죠.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끼리 모였죠. 소시민입니다, 소시민. 소시민. 네. 자기소개 얼른 마무리 해야 네.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아, 제 얘기만 하고, 다음으로. 제가 뭐죠? 점순. 아, 점순이. 네, 아, 저희가.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이 닉네임을 어디서 좀 이렇게 가져왔는지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요? 아, 그 점순이라는 그 이름은, 1920년대, 30년대 김유정 소설에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점순이라는 게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점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네, 그렇죠. 반가워요, 점순 씨. 아, 반갑습니다. 호밀 씨는 왜 호밀인가요? 저는 호밀밭의 파수꾼 아마 다들 한 번쯤 필독서로 접해보셨을 텐데 저는 그 호밀밭이 낯설잖아요, 되게. 그런 낯설음을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낯설음을 이제 다르게 본다. 라는 의미로 뭔 말이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시는 것 같은데. 낯설게 하기 기뻐. 네네, 낯설게 하기 기뻐. 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수상한 필독서에 파수꾼이 되어보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호밀입니다. 얼굴이 호밀색이세요. 어, 자제해주세요. 네. 삐삐씨는요? 저는 삐삐 롱스타킹이라는 동화를 좋아했습니다. 어, 방금 되게 영어 버전, 롱스타킹. 저는 그 동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삐삐가 됐습니다. 왜 좋으셨어요, 그 동화가? 네. 그 동화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약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삐삐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방금 정순 씨가 저를 뭘로 잡죠? 보니까 찾거든요, 발을. 지금 그래서 아, 나를 눈치 주고 있는 건가? 아니요 실수입니다. 실수 있다는 거. 네. 네. 아무튼 저는 삐삐입니다. 네, 그렇게 세 명이 모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책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줄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점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운수 좋은 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인력 거꾼인 김천진은 오랜만에 일을 하게 됩니다. 중병을 앓는 그의 아내는 오늘만은 나가지 말라고 김천진을 말리지만 그는 욕을 하며 거칠게 뿌리칩니다. 이상하게도 운수가 좋은 날이라 인력거 손님이 연달아 들어오고 김첨지는 오랜만에 큰돈을 벌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첨지는 집 근처만 오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애써 불길함을 외면한 그는 주점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주정을 부립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농담하는 그에게 주변 사람들은 빨리 집을 가라고 하고 김첨지는 아내가 먹고 싶어 현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김첨지는 오열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운수 좋은 날의 줄거리죠. 네. 역시.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은 내용이었네요. 짧은 단편 소설이지만 그 안에 압축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얘기해볼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키워드를 모아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키워드를 간단하게 소개를 오늘 나눌 키워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BPC가 키워드에 대해서 몇 개. 네. 저희가 뭐 각자 키워드를 정해서 치밀한 투표로 통해서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김첨지는 한남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허세, 세 번째는 반어, 네 번째는 설렁탕의 의미, 다섯 번째는 사랑은 표현하는 것만큼 사랑일까? 네, 이렇게 다섯 개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거 키워드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다들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아, 그냥 네. 하고 자유롭게. 어떠셨어요, 호미 씨? 저는 일단 이 소설이 되게 슬펐던 소설로 제 학창 시절에 읽었을 때는 굉장히 슬프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마지막에 그 나오는 왜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이런 걸 막 패러디를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근데 막 그때는 되게 웃겼는데 맞아. 다시 이 소설을 이제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는 패러디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영원히. 감정이입을 하셨나요? 네, 그 설렁탕이, 그 김첨지의 그 심정이 뭔가 이렇게 딱 가슴에 꽂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패러디보다는 이제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어른의 입장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컸네요. 약간 철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저도 호밀 씨랑 마찬가지로 맨날 장난식으로 우리가 왜 먹지를 못하니 이렇게 김첨지 하면은 츤데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첨지가 과연 츤데레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밀 씨는 김첨지한테 감정이입을 했지만 저는 그 아내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와는 다르게. 네. 네. 근데 저는 딱 이렇게 뭐 김첨지나 어떤 아내한테 포커스를 두고 감정이입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소설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난이고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우울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그럼 그 시대상과 그 분위기 전체에 이입을 했던 거지 어떤 인물에 이렇게 맞춰서 했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라서 이제 이 김첨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좀 감정 이입이 쉽게 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주인공이니까. 근데 이제 뭐 특정 인물에 맞춰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 분위기가 음울한 분위기에 저는 녹아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점순 씨는 혹시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게 가난한 사람이 겪는 얘기 그렇게 이입을 해서 읽었었는데 그냥 슬픈 얘기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제 제가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 시대 배경을 이제 알고서는 또 다시 읽으니까 1920년대는 이제 저희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19년에 3.1운동에 실패를 하고 20년대에 제국주의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더 그렇게 압박을 하고 그래서 도시에 빈민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 그 조선인들이 얼만큼으로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 김첨지의 삶을 보면서 되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더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시 읽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읽어도 너무 또 슬프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네,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네. 네. 네. 그러면 키워드 자! 키워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인 김첨지는 한남인가? 자극적이죠? 네. 파격적이죠. 파격적인가요? 파격적이네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 한남인가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아, 비씨? 저는 책을 읽으면서 김첨지가 하는 행동들이 네. 우리 요즘에 인터넷 상에서나 제 친구들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사람 한남 같다, 한남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못했던 말들이긴 한데. 점점 뭐라 그럴까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뭐 막대하거나 그런 남자들의 보편적인 행동 이런 거를 저희가 한남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남이라고 하죠. 한남 충이라고 하죠. 한남 충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첨지한테도 몇몇 좀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김첨지가 그 막 그 인력거를 끌었을 때 어떤 여자한테 이걸 타라고 하잖아요. 한번 타십시오. 이랬나? 그랬는데 그 여자가 막 뭘로 안 타? 이렇게 새침하게 꾀꼬리처럼 뭘 했다. 기생이요. 네. 근데 그런 경험을 자기 술자리에서 되게 막 비하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첨지가. 근데 과연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그 과연 그게 남자라면 건장한 남자라면 김첨지가 지 친구랑 술을 먹는데 그런 거를 되게 뭐라고 안주 삼아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김첨지도 어쩔 수 없는 한남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거나 뭐 자기 아내한테 오라질년이라고 하고 아내를 발로 찬다거나 또 뭐 아내가 밥을 먹는데 체했는데 뭐 거기다 대고 욕을 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서 참 네. 한남은 한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똑같은 구절에서 다른 걸 느꼈어요. 지금 삐삐씨가 그 부분 말하는 것 같아요. 에이 오라질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서면 먹어서면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뺨을 후려 갈기잖아요. 네. 그래서 막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면이. 뺨을 막 후려 갈기는데 그 눈이 돌아가 있다가 아내가 눈이 돌아가 있다가 딱 눈이 바로 이렇게 떠지는데 눈에 이슬이 맺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라는 네.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 진짜 얜 츤데레다. 전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껴줘야 될 대상인 아내한테 자기가 어떻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재력이랄지 밥을 맛있는 걸 사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반대로 표현이 엇나갔다라는 걸 여기서 전 느꼈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생을 보고 꾀꼬리 같지 뭐 이런 부분 술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거는 한남의 기질이 답을 보였다고 또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는 츤데레 단어 저도 네. 점순 씨가 그 부분을 저도 적어놨거든요. 네. 눈시울이 뜨끈뜨끈?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왜? 아, 진짜 이해 안 간다. 자기가 때려놓고 왜 이러냐? 왜 눈시울을 물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가정 폭력이다 이거는. 지금 배가 아파서 하는 아내를 때려놓고서는 자기도 울면은 그거는 뭔가 자기를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닌가. 근데 자기위로의 방식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BBC랑은 반대 생각이었어요. 결국 왜 사람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 자리에서 그거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순간들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BBC는 약간 화가 났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김첨지가 자기 자신한테 결국 화를 내고 있는 거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오라질년 막 이러면서 막 뺨도 후려 갈기고 했지만 결국 그게 무능한 자신을 아내를 보면서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밥도 못 먹고 막 조밥을 막 허겁지겁 먹다 결국엔 병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엔 자기가 항상 잘 챙겨주지 못하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가져온 게 자기의 무능인 거를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제 막 뭐 먹어도 병, 못 먹어도 병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화? 네, 분노를 분노 장애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표현이 반대로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인 가정,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뺨을 때리고 이런 거는 분명 잘못된 건 된 점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 아내를 안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냥 무능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자꾸 그거 자기 자신한테 저는 화가 난 게 아닌가. 김첨지가 그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막 어, 내가 너무 무능하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왠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시기가 다들 있잖아요. 그쵸. 김첨지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밑에 그런 설명이 나오잖아요. 못 사주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괴로웠다라는 그 김첨지 마음에 대한 그 작가의, 서술자의 네네. 네, 그런 설명이 나오니까 저는 네, 뭔가 호미 씨의 그 말 쪽으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웠죠. 네, 그러니까 가정폭력 만약에 진짜 근데 진짜 또 이러지 않을까요? 가정폭력을 하면은 이렇게 뜨끈한 눈시울도 붉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뭐 폭력이 주 목적이고 뭐 얘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방치해 버리면 그만인데 또 때리고. 또 그걸 이렇게 막 눈물이 붉어졌다는 게 눈시울 붉어졌다는 거는 어쨌든 자기도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감정적으로는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지금 저 갑자기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이 생각이 났는데 한남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한남으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되게 표정이 무서웠어. 아, 어, 약간 번뜩였네요. 어, 1920년대에서 30년대 작품들 중에 김유정 작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때 쓰여진 이 작품, 빈민층, 가난한 농민, 도시 빈민 이런 그런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은 남자 남편 주인공들이 다 이렇게 살짝 표현이 서투르고 츤데레야. 저는 근데 여기서 츤데라는 말이 한나비가 동의어는 아닌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걸 묶어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 김유정의 땡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가 애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인데요. 10개월이 지나고 그 이후가 돼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아기가 사산된 거죠. 그 채로 아이고. 계속 있는데 너무 무지하니까 배가 자꾸 커지는데 돈은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농민이었거든요.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서울 병원 어딘가로 도시 어디 병원으로 가면은 공짜로 수술을 해주고 실험을 하는 대가로 돈을 준다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배 커 왜 이 사람들은 왜 배가 커지는지도 몰라요. 가야겠다 하고서는 지게에다가 그 아픈 아내를 지구서는 땡볕 진짜 한여름에 그 땡볕에 그걸 지구서는 가요. 갔는데 그거는 실험을 할 만한 그런 특이 케이스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수술을 해서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다시 그렇게 지게에다가 집을 내려오죠. 내려오는 중에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이래요. 이미 아내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죽을 거를 아는 거야. 수술을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둘이 대화가 그 아내가 뭐 여보 옆집에 쌀 두 대밖 구웠던 거 꼭 갚고요. 막 이런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대화를 하고 그 남편도 에 뭐 그런 말을 하고 욕지거리를 하는 와중에 아내가 먹고 싶어했던 그 돈이 없는 와중에 떡 두 덩이를 사와서 떡을 먹여주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첨지의 이 행동을 비슷하게 보여요. 그 남편도. 그리고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지금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작품을 보면 다 그런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뭔가 좀 되게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를 이어져 오면서 가부장적이고 그 아주 그냥 악습이 그냥 뿌리 박혀서 지금 이어져 있잖아요. 그쯤에 있는 작품들이어서 더 그런 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한남으로 굳이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니면 삐삐씨는 아예 다르게 본 건가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인터넷상에서 말하는 한남충의 의미로 보신 건지 여쭙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도 묶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근데 한남에 대한 그 단어, 네.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 단어를 찾아본 건 아닌데 이제 약간 한남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그런 어떤 찌질함 그런 단어가 먼저 연관 검색어처럼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이 작품에서 제가 보는 김첨지는 찌질함 이런 것보다는 가난에 허덕여서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난을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자기 삶과 자기 시대에 대한 그런 뭔가 한계를 계속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우라질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막 되게 하층민이잖아요. 인력거를 끌고 열흘 동안만에 돈을 막 버는 되게 진짜 정말 하층민 중에서도 최하층민인데 그런 거가 좀 약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남은 약간 아, 21세기에 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정의를 한번 아, 그러네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약간 이렇게 시대상과 지금 현재 좀 약간 다르지 아, 않나. 한남이 무슨 의미죠? 한남을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그런 아, 혼일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찌질한 모든 행동들 뭐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있는다던가 이런다던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길빵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담배. 보통 남자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남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 근데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자기가 뭐 쩍벌을 하고 길빵을 하는 게 잘못된 거지만 그게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네, 사람. 네 그리고 여자가 칭하는 한남은 여자의 인권이나 여자의 존재를 되게 무시하고 여자를 되게 하찮게 하는 발언을 되게 많이 하고 뭐 여자는 뭐 이래야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여자 조심해야 돼 여자 조심해야 돼 어디 감히 여자가 뭐 여성성 강요 여성성을 강요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한남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 제가 생각했던 한남과는 의미가 다르네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남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첨지가 한남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남이라기보다는 표현하는 방식이 한남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은 속에 있는 건 뭔지 몰라도 그 표현하는 단어라던가 단어를 뭐 험하게 하고 여자 그 술자리에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한남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남이 맞는 것 같고 그 속마음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표출하는 방법이 약간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남스러운 표현 네. 방법. 그 당시의 시대상을 저희가 정말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조선 총독에 속한 그런 친일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좀 대부분 다 못 살았잖아요. 그냥 근데 저는 그걸 시대상을 이해하기보다는 표현 방법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하는 행동들이 저는 시대상을 시대상에서 벗어나서 그 시대에서도 안 될 것들이고 지금에서도 안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시대랑 지금 시대는 분명 다르잖아요. 그동안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뭐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런 게 정말 눈에 띄게 발전을 했고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에는 물론 여자의 목소리를 내고 여자가 뭔가 사회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당연시되고 이제 오히려 장려가 되는 세상인데 이제 문제는 이 소설의 배경이 20세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더군다나 일제 강점기였고 조선에서 이제 근대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1920년도에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뭐 여성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지위가 눈에 띄게 낮았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막 그렇죠. 여자들이 무조건 집에서는 집안일, 남자는 돈 벌어오는 사람.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었고 이제 또 막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게 너무 강해가지고 여자들은 고문고문 남편이 하는 거에 말을 잘 듣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였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뭐 표현 방식 이런 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거를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소설을 이해해야 하는 게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생각이. 네. 네. 자. 자. 띠삐 씨 더 얘기. 아니요,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네. 아, 근데 이제, 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네.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 키워드는 허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요거는 제가. 아, 네. 이게 어떻게 하다가 나온 키워드죠? 어, 네,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제 김첨지가 뭐 술자리에서 계속 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아, 뭐 벌써 40전이네. 그만 먹으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김첨지가 그때 뭐라고 하죠? 오늘 30원을 벌었어 이러면서 연주하시고요. 아, 아닙니다. 아, 지금 김첨지 왔다 간 거 같아요. 30원을 벌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첨지가 진짜 30원을 번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김첨지가 번 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만화님한테 30전, 50전, 양목쟁이한테 50전 벌고, 학생한테 1원 50전 이렇게 바가지 씌워서 벌고, 그다음에 인사동 갈 때 60전 해서 토탈이 2원 90전을 벌었더라고요. 근데 30원을 벌었다고 이렇게 거의 10배에 대한 가격을 뻥튀기를 한 거예요, 친구한테. 아, 나 30원 벌었어요, 이렇게. 아, 실제로 아닌데. 실제로 아닌 거예요? 저는. 30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30원. 30원이라고 했어요. 아, 30원 벌었어요, 이렇게. 저는 그게 당연히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읽고 좀 찾아봤어요. 이 1원의 가치. 그 당시의 가치를 이제. 얼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한 1만원에서 5만원, 최대 5만원까지 책정. 1원이? 네네. 책정이 가능하더라고요, 5만원까지. 근데 당시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저희가. 김첨지가 살고 있던 그 단칸방의 월세가 1원, 한 달. 맞아, 맞아. 근데 그러면 1원의 가치가 적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원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이 30원인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뭐가요? 그게 뭔가 친구한테 나 오늘 30원을 벌었어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그 30원이 그러니까는 한 달 월급을 벌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뭔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네. 김첨지가 그때 2원 90전 그러니까 거의 3원을 번 건데 30원을 벌었다고 10배를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네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아무리 술을 취했다고 해도 나 오늘 뭐. 제정신이 아니라기보다 저는 이게 허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막 친구가 40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40전이 뭐 한 몇만 원 될 수도 있겠죠. 몇천 원인가 몇만 원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만 먹세 이런 뜻으로 친구가 말한 건데 자기는 더 막 그 불안함을 감추려고 이제 네, 유보하고자 계속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허세가 나온 거였거든요. 왜 김첨지는 그 상황에서 허세를 부렸어야만 했나. 네. 아, 이게 허세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30원이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라는 말을 듣고 장난으로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아, 나 오늘 뭐 30원을 벌었어. 이런 말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아, 난 진짜 30원 번 줄 알았어. 저도 읽을 저는 때는... 30전이라고 그래서 얘는 왜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적게만 하는 거야. 아 저희가 다 읽은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신기하네. 잘못 읽었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남의 그런 허세와 혹시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 이때 술을 취해서 그냥 네. 술주정 아닌가요? 술 취했죠 이때 이 얘기를 술 취했죠. 아, 근데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런, 자기가 가난을 계속 허덕이다가, 그거를 그냥 상상으로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냥 김첨지의, 뭔가 너무 비극적인 허세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30원을 벌 리가 없잖아요. 하루 만에. 직장인 한 달 월급 어떻게 하루 만에 벌겠어요. 그것도 인력 거꾼이. 근데 정말 자기 자신도 알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아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런 30만원 버는 게 엄청 힘들 거구나 이런 걸 알 텐데 뭔가 비극적인 허세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점순 씨 혹시 무슨 아 그냥 저는 지금 30원 버는 게 아니라는 사실 너무 놀랐고 그걸 지금 새로 깨달은 거야 난 지금. 야 30원을 버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 거기가 그냥 그 사이에 번 줄 알았어요. 아, 당연히 아, 생략이 있는 생략이 있는 줄 알고 당연히 그만큼 당연히 그만큼 벌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 이만큼 벌었으니까 집에 갈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는데 집에 가기가 두려우니까 계속 미친 듯이 인력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듯이 끌어서 30억을 당연히 번 줄 알았던 거지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 충격적이네요. 반전인데. 이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으면서도 뭔가 그 친한 친구한테까지 이렇게 허세를 부렸어야 했나. 저는 근데 이게 허세라기보다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주정하는 것 같은. 왜냐면 허세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더 없거나 가지고 있는 거를 부풀리는 거죠. 근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 이거는 거의. 그 부풀린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이 허세를 부리면서도 돈을, 그러니까 허세 플러스 또 허세, 돈을 끼얹잖아요. 아? 진짜 그냥 허세잖아요, 거기는. 근데,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돈이 얼마나 밉겠어요. 진짜 돈이 지금 너무 미우니까 그렇게 던져버리는 행위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돈 떨어진 데를 눈이 저절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자기는 지금 돈이 너무 궁하고 아는 아프고 애는 굶고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니까 저는 그게 너무 그래서 아, 좀 마음이 또 거기서 또 아팠지. 마음이 아픈 허세. 내가 이거 봤을 때는 허세가 뭔가요? 허세 허장성세의 준말이죠. 허장성세가 뭐죠? 조금 있는데 과하게 부풀려서 말하는 게 허장성세죠. 네, 허구. 아 근데 여기 소설에서도 허장성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아, 네. 허세. 뭐 허장성세를 했다, 과하게 이런 대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또 이거 허세, 저는 이게 허세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뭐지? 호미 씨가 허세라는 말을 딱 하는데 이것도 뭔가 한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동 같기도 하네요. 근데 남자들은 허세를 어쩔 수 없이 부리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좀 번외인데. 당해보신 경우. 아니, 모든 남자들을. 사생활 나와. 이런 얘기도 해야 재밌지. 그냥 주위의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뭔가 기본 베이스로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왜 여자들은 자기가 가진 걸 더 못났다고 생각을 하고 심하죠. 외모를 알려주고 다 깎아서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칭찬해주면 아니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기본 베이스로다가 자기를 과시하고 과장하고 이런 걸 다 깔고 가는 거 아닌가? 유독 내가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무 딱 봐도 말랐는데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라든지 얼굴 주먹만한데 아 나 얼굴 너무 커라든지 누구죠? 모르겠어요. 아 근데 뭐 살 빼야 돼 이런 건 되게 많지 않아요? 알면 어쩌시게요? 되게 어쩌시게요? 여기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 약간 내가 짱이야 뭐 그런 이게 뭔가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험상 저는 이 사회 분위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 분위기가 여자한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남자한테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남자는 옷만 조금만 잘 입고 키만 커도 훈남이라고 칭해지는 반면에 그냥 여자는 깨끗하게만 하면 훈남이야. 남자는. 여자는 자꾸 몸에서 단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뭐 다리가 굵어, 뭐 나는 눈이 작아 이렇게. 여자는 걘 예쁜데 어디가 별로야 이렇게 되는 반면에 남자는 걔는 그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남성의 허세랑도 관련 있지 않나. 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기준점이 남자는 낮잖아요. 그럼 여자가 더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맞죠. 여자가. 자, 이 발언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의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되게 극상화를 하시면은 이렇게 제 생각일 뿐이고. 근데 김첨지는 진짜 너무 과하게. 이거 진짜 과하게. 불쌍해요. 어떻게. 불쌍한 인생이죠. 이 인력거를 끌면서 30원을 벌 수가 없는 영원히 30원을 벌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김첨지의 경제적인 거는 되게 안 됐고 불쌍한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저는 그 표현 방식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서 하는 거에서 경제적인 거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20년대 작품이 다들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아닌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경제적인 거랑 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계속 연결을 그렇게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이거 한남 맞는 것 같아. 자격지심. 한남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어찌 됐든 경제가 그쪽이고 어떻게 됐든 뭐 일단은 지금 먹고 살기가 급급한 거잖아요. 개인으로서는 한남이 그건가요? 뭐죠? 아 그 묻는 건데 그거요? 가부장적으로 되게 여자를 부리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막 이런 게 한남인가요? 그거를 한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남은 딱 뭐라고 정의 내리기보다는 그러면 살짝 네. 한남 부류 중에 하나?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남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한남이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러니까 좀 그때와 지금 약간 다르지만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그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한남인데 자기가 한남인 걸 모르고 사회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알았다면 지금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는 사회가 좀 바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남인 걸 자각할 줄 아는 시대가 된 게 아닐까요? 네. 자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딥니까? 그러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허세. 네. 자 그러면 허세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반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반어는 어떤 부분인가요? 반어는 제가 키워드를 냈는데 지금 이거 살짝 앞에 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목 자체도 반어잖아요. 운수가 사실은 좋지 않은 날이었죠.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표현은 그랬지만 죽었고. 그리고 이 작품 내에서도 굉장히 반어적으로 남편이 된 이 김천지가 표현을 했고. 그래서 반어라는 키워드를 네, 꺼내봤어요. 그냥 모든 제가 반어가 들어갔던 모든 부분을 찾아왔는데, 뭐, 에이 오라질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아니면 때리는 부분, 뭐 조밥도 못 먹는 년이고 설렁탕은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그 친구한테 아내가 죽었다 안 죽었다를 놓고 계속 번복했던 부분이랄지 뭐 이런 거 마지막에 그 설렁탕이 가장 반어적이잖아요. 아 진짜 그죠, 네. 그죠? 설렁탕이 반어를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질 못하니라고 대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김첨지가 해왔던 행동과는 그러니까 김첨지가 그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서 술집에 있었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그 늘렸던 유보시키느라고 아내가 죽어 있을 거라는 거를 애써 잊으면서 술을 마시고 놀고 그렇게 희화화 시켜서 여자를 안주거리를 삼으면서 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양손에 들고 왔던 거는 설렁탕이었잖아요. 전 그게 반어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표현. 근데 그 반어가 왜 반어를 할까요? 반대말로 말한다는 게 반어죠? 반어, 네. 반대말은 아니지 않나요? 아이러니. 반대말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러니? 약간 꼰다 그래야 되나? 아이러니가 반어죠. 그러니까 이거지. 시험을 못 본 딸한테. 아이고 잘했다. 이거. 이거 과거. 근데 반대말은 좀 다른 거 아닌가? 반의어를 말하는 건가? 반대말? 뭐 그럼 반어라는 게 비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비꼬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운수 좋은 날 기능을 하죠. 기능을 하죠. 그래 비꼬는 기능을 하면서 의미를 더 배가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제가 반어라는 얘기를 꼽았던 이유는 사랑을 반대로 표현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어땠을까? 사랑을 권했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김첨지를 츤데레라고 하는 거겠죠? 네, 점순이와 김첨지를 한국 현대소설의 대표적인 츤데레라고 꼽잖아요. 네. 순위를 봤어요. 아, 정말요? 김첨지가 네. 그 아, 역대 무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캐릭터랑 대항을 해가지고 츤데레 아. 캐릭터 1위에. 아, 진짜요? 자랑스럽네요. 뽑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 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저는 이걸로 생각해놨거든요. 네. 츤데레라고 하니까 왜 반대로 왜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틱틱거리면서 챙겨주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상황을 경험을 잘 못해봤고 뭐라 그럴까 말을 한다거나 표현을 하면 창피함이 앞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가 서툴고 창피하니까 자꾸 뭐라 그럴까 반대로 저도 얘기하게 되는 거를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아, 그 마지막 키워드였죠. 사랑은 표현하는 것만큼 사랑이니까 이거랑도 조금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바로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바로 가나요? 네네.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사랑은 표현하는 만큼 사랑인가? 아, 근데 저는 꼭 표현을 이게 사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족한테 표현하는 게 저는 너무 힘들고 또 남자친구한테 표현하는 건 또 다르고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야? 네. 있나 보네.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있나 봐요? 호밀 씨 남자친구 있으신가 보네요. 저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죄송합니다. 경찰이신가요? 왜 이렇게 거의 검사 수준이에요 지금. 기소당할 뻔했어요. 남자친구 꾸려야 되는 거. 그래도 변명을 하시던데요. 아니 저는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막 굳이 취조를 하시길래 구경하시는 줄 알았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 거의 난장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남자친구한테 표현하는 게 다르고 친구한테 표현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족한테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어렵죠. 후반까지 막 살면서도 어렸을 때는 막 막내여가지고 막 되게 애교도 많고 막 이랬는데 커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한테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언제든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뭐 종종 하긴 하는데 어머 엄청 하시는구나. 네. 좋은데. 근데 이게 막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떠신가요?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도 가족에 대한 거였거든요. 가족 앞에서는 뭐 진짜 되게 고마워도 고맙다고 말 안 하고 이게 좀 만난 시간이 오래된 친구도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하면 되게 표현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면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맞아요. 남자친구도 새로워지잖아요. 계속 바뀌고. 바뀌나요? 지금 있으신가요? 아니요. 씨 커밍 아웃인가요? 남자친구가 지금 사모인가요? 있나요? 아니, 지금 이거는 논의에 벗어난 얘기를 하셨습니다. 뜬구렁이. 남자친구가 약간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면 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죠? 교육? 네, 미디어에서. 아,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표현이라는 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블로그 같은 데다가 글을 썼는데 자기가 딸이 있는 주부예요. 엄마인데 딸인가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나한테는 안 그래? 이거 제가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네. 엄마한테 그걸 물어봤다고요? 네. 아니면 엄마가? 엄마한테. 아. 엄마는 왜 남들한테만 친절하게 하고 나한테는 왜 친절하게 안 해? 라고 말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보고 나서 이제 막 저와 엄마, 저와 이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막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막 처음 누군가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제 가족하고는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익숙해지고 부딪히고 그게 또 마모되고 다시 세 살이 돋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살가운 그거 자체가 뭔가 뼈에 그런 연골이 달아 없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되나?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연골 같은 게 되게 필요한 존재인데 닳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가족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되게 뭔가 마음은 알지만 말이 정말 안 나오고 너무 창피하고 저는 네.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막 뭐 사랑해라는 말을 누구 가족한테 한다는 건 진짜 창피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 키워드가 되게 항상 딜레마인 게 표현을 하는 것만큼 사랑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말이죠. 저는 그래도 표현을 해야 아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행동이라던가 말이라던가 눈빛이라던가 분명히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 미성숙 좀 유아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이 같은 그래 맞아 마음과 애들 관심 있는 애들 더 괴롭히고 이런 근데 그거 좀 왜 그럴까요? 저도 근데 왜 애들은 관심 있는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점점 배워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표현 방법을 좀 궁금한 거는 네 이게 또 이것도 네 교육인가요? 표현 방법도? 그런 것 같은 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제 친구는 가족한테 그렇게 표현을 잘해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늘상 카톡에다가 그 표현을 늘상 달고 살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안 그렇지를 한번 봤더니 그냥 집안 분위기인 거야. 부모님들도 거기는 표현이 진짜 내리사랑처럼 마치 정말 그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가족끼리 그게 너무 끈끈하고 뭐 누구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너무 당연하고 근데 저희 집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대면대면하고 대신에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정도는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와서야 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그 진짜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은 진짜 서툰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 이게 아니라 분위기와 환경이지 않나. 근데 또 궁금한 거.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다들 여러분? 저는 약간 제가 가족한테 표현하는 거랑 남자친구한테 표현하는 거랑은 좀 완전 다르거든요. 제 생각했을 때는 좀 비슷해요. 남자친구한테도 표현을 잘 못해요. 썼어요. 애교. 아 지금 있으신가요? 노코멘트. 나도 이런 거 노코멘트 해야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한테 표현 잘 못하는 성격이었었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지금 저기 삐삐씨가 표현이나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말씀을 꺼내셨는데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 아닐까? 배우는 집에서 못 배웠으니까 밖에서도 잘 안 되는 거야. 저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상호작용? 론에 좀 더 중점을, 무게중심을 약간 두는 편인데 저희 가족도 예전에는 되게 막 살가웠다가 이제 커가면서 좀 무뚝뚝해진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무뚝뚝 약간 지금은 무뚝뚝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도 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처럼. 근데 이제 뭐 남자친구를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표현을 막 하잖아요. 아 나 누구야 나는 네가 좋아. 또 이쪽에서도 상호작용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아, 이별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점점 표현을 덜 하게 되잖아요. 상대가 덜하면 나도 덜하고, 나도 덜하면 상대도 덜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표현의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학습도 학습인데. 물론 어렸을 때나 뭐 지금이나 학습도 근데 친구처럼 네. 학습도 상호작용 아닌가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이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아닌가요? 아,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굳이 상호작용이 아니어도 내 그런 뚝심? 중심? 중심? 그런 게 있으면, 굳이 막 상대방이 나한테 잘 하고 못하건, 내 관계 없이 내 표현을 계속 할 텐데,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이렇게 상호작용에 좀 더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표현을 많이 안 한다, 그럼 저도 좀 덜하고. 이게 제가, 호빈 씨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권력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표현을 하는 것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되는 거고, 아까 상호작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럼 안 하면 나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리니까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리니까 모든 동물과 모든 인간은 어린 게 제일 귀엽잖아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 귀여워 예뻐 이런 말을 자주 해주고 나도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랑해라는 말도 하고 또 부모도 사랑해라는 말 들었으면 하고 그런 권력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저희가 점점 학교에 다니면서 관계의 그 테두리가 넓어지면서 점점 저희가 권력이 조금 나눠진다. 아니요. 분산된다. 부모 가족 관계 안에서 예전만큼의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부모랑 조금 더 거리가 대등해지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점점 이제 표현을 서로 안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서 이제는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상태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남자친구랑도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PPC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설레임과 권력의 상관관계라는 소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있거든요. 뭐죠? 좋은 드라마네. 네, 소제목이니까. 네. 그 메인 제목은 그들이 사는 세상 2008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거기 에피소드마다 다 제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설레임과 에피소드가 그거예요? 에피소드 이름이? 설레임과 권력의 상관관계. 근데 이제 막 거기서도 막 그거랑 순정에 관해서도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편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거랑 관계없이 나만 그 사람한테 순정을 다하면 되는 것, 그뿐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냥 뭔가 이런 대등하고, 그냥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호작용 대등하고, 뭐 부호가 어느 쪽이 크고 작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있는 힘껏 다 표현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난 그것도 되게 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맞아요. 이게 진짜로 힘들죠. 상대방이 어떻든 말든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기적인 게 아니죠. 아니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 그런 거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누가 나한테 얼마큼 줬고 나는 얼마큼 줬고를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만 좋다고 해서 괜찮을 관계가 참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BPC랑은 또 다르게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안 돼. 우리 무슨 상담 코너가 됐네요. 갑자기 코너 속에 코너 이런 거 살짝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 감정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용기 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에만 가능한 건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평생을 그게 안 되는 거야. 전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나를 좋아해줬던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오케이 좋아해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뭔가 그게 축적되다 보니까는 되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나의 그쵸,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내가 혼자 만족하는 거 진짜. 근데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뭐 가족이든 남자친구든 친구든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든 똑같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이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1과 1 이렇게 똑같진 않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1과 1대 1.01 아니면 1대 1.5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네. 오차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항상 재다가도 저도 막 필피씨처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얘가 나한테 내가 5를 줬는데 얘는 나한테 지금 3을 줬네. 그럼 내가 2가 남았네. 뭔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막 계산을 하다가도 아 아니지. 내가 좋아하면 그뿐인 거 아닌가. 저는 항상 그 드라마를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장면이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근데 저도 근데 계속 장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홍리씨랑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가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 아까 그 노희경 맞죠? 노희경 작가님이 네. 쓰신 건데 저도 그 뭐지? 괜찮아 사랑이야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대사가 이거였거든요. 어떤 이광수인가? 그 사람이 조인성한테 고민을 말해요. 나는 왜 그 이광수가 여자친구가 있나? 아무튼 그랬는데 얘한테 해줬는데 얘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조인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지금 여유가 없다고.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족할 수 있는 그 여유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작가라서 그런지 말하는 흐름이 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상에서도 항상 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저울질을 하다가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너무 교육받은 인위적인 행동이 아닌가.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냥 뭐 아 안 되지 어, 이러면 제한... 안 되지 나를 이게 또 막 제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내가 갖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좋은 거잖아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저를 규칙 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어떤 거가 더 마음이 편하냐 그거가 편한 쪽으로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둘 다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만큼 사랑인가 이 질문이 철학적이고 너무 심하네. 근데 저는 표현 받는 게 좋고 받는 게 좋고 또 표현하는 게 근데 좋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이제 인턴을 하면서 뭐 직장 생활에 대한 팁 같은 거를 막 찾아봤어요. 너무 힘들 때. 근데 이제 그런 글을 봤어요. 아, 어떤 사람이 선배님이시라면 어떤 후배를 갖고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으십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선배가 대답하기를 네가 선배일 때 어떤 후배가 좋은 후배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저는 그걸 뭐 이제 좀 약간 마음에 종이 울리는 느낌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미지 사람들한테 잘못했던 것들. 내 만약에 후배가 들어오면 그 후배가 나한테, 나랑 똑같은 후배가 들어온다. 그럼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관계에서도 내가 표현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표현하면 그 사람도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뭐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표현 안 한다? 그럼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뿐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관계에서 정신승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좀 약간 그런 걸 알면서도 자꾸 망각을 하는데 자꾸 자각하고 각성하려고 막 노력을 그래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래 그뿐이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뭘 더 바래서 이게 내 삶의 질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주고 뭐 부를 갖다주고 뭐 명예를 갖다주고 이런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내 마음의 그 정도의 차이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 대접하고 그게 약간 마인드? 모든 거에서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기대.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 호밀 씨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남한테 대접을 해주면은 좀 뭔가 쉬워진다? 생각 정신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막 누구도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막 푸대접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한테라도. 네. 근데 그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대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벌써부터 저울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뭐랄까 기대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로 내 감정이면 좋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기대도 없게 되니까 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어때요?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상처를 받았던 게 내가 5만큼 세상에 줬는데 세상은 나한테 5만큼을 안 줘. 항상 뭐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그래서 그게 너무 상처고 싫었는데 누가 나한테 그게 이거 한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그럴 때 10을 주면 어때 네가?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쏟으면서 사는 거를 마음에 품고 살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을까요? 물론 어렵겠죠. 근데 10을 10이 없어.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1을 줘. 내가 1만큼 2만큼 줬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준 건데 10을 주면 어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지. 너 더 해. 더 열심히 해. 이거 약간 열정 페인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약간 너 더 지었자. 너 지금 그거 노력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노력이 아니야. 내가 마음을 그만큼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쏟아낼 때의 그 마음. 아 저는 정순 씨가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사회랑 나와 관계에서 말한 거지.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요? 인간관계. 아, 내가 저만이 좋아해라? 내가 이만큼을 얘한테 바라고 이만큼을 해줬는데 얘는 그게 패백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더 박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왜냐면 당연히 그만큼 모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 약간 호구 아닐까요? 근데 호구가 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 점. 그니까, 남자친구 그거를 떠나서. 뭐라고요? 무슨 말 하셨어요? 점순 오빠라고 하셨나요? 점순 호구라고 하셨나요? 그러고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그래. 감내하자. 그거 너무 약간 예수님. 그거 너무 인내하는 삶 아닌가요? 이거 예수님이었어요. 방금 감내하자 얘기할 때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합니다. 지금 거의. 저는 그거를 연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힘든 그 잔을 그냥 내가 마셔버리는 거야. 선배. 아, 독배를. 독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게 너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얘는 그랬어? 난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랬어? 그렇단 말이야 하고 여기 악에 맞힌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똑같이 돌려주거나 똑같이 그만큼만 해줘야지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내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지 복수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이거 뭐요? 흥부와 놀부에서 뺨한대. 왜? 아니 뺨 때렸잖아요. 흥부가 아까 놀부가 때렸나? 놀부 때렸더니 반대쪽 쪽 때린 거랑 뭐가 다르죠? 그쵸. 한 뺨 맞으면 반대쪽을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그 자세 아닌가요 지금? 그 자세를 살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아주 힘든 흥부의 자세를 쓴다고요? 아니 지금 되게 힘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진짜 뭔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편하신가요? 전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답니다. 지금 후는 어떨까요? 지금은 괜찮답니다. 왜냐면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면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했어요. 뭐라 네. 그럴까? 저는 너무 애초에 시작도 못할 삶이네요. 아니에요. 저는 놀부의 삶인가요? 네, 저는 한 대 때리는 삶입니다. 저는 한 대. 만약에 왼쪽 때리면 왼쪽 때리겠습니다. 네, 무서운 좋은데. 네. 네, 반어와 마지막 것까지 했고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를 설렁탕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설렁탕의 의미.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제시한 키워드인데요. 네. 마지막에 설렁탕이 나오잖아요. 뭘까? 이 설렁탕이 이 시대에서 가는 의미가 뭘까? 그걸 전 좀 찾아봤어요. 막 찾아보니까 설렁탕이 얼마나 비싸길래 그거 한 그릇 못 사주나?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네, 얼마였냐? 네, 그거. 얼마 그 뭐, 그렇게 비싸? 뭐 한 몇만 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근데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찾지 못했고 그런 이 1920년대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동아일보랑 매일신보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던 말인데 설렁탕은 조선 음식계의 폐왕이다. 폐왕? 네,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 설렁탕 하면 서울이 따라 붙는다. 이만큼 서울의 명물이다. 설렁탕을 안 파는 음식점은 껄렁껄렁한 음식점이다. 이런 말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설렁탕이 약간 아 설렁탕이 생긴 지가 이때 생겼나요 혹시? 아닙니다. 이 농촌 시절에서 이제 뭐 설렁탕 이렇게 뭐 농단에서 먹던 뭐 그런 그 제사 지내던 거. 되게 저는 이렇게 막 뭐 매일신보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되게 요즘 느낌처럼 핫한 있잖아요. 핫한 음식 갓 나온 핫한 뭐 치킨 메뉴처럼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허니버터칩 같은 느낌. 약간 외식 쪽에서 짜장면이나 치킨이 지금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처럼 설렁탕이 그 당대에서는 되게 그냥 약간 핫한 음식이라고 친은님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설느님 그런 느낌?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 기사를 말씀해주시는 걸 읽으면서 너무 당연한 음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치킨이 당연한가요? 치킨. 아, 그러니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흔하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서울 안 파는 음식점, 껄렁한 음식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거의 뭐 종로인가 어디 청계천? 모든 집이 다 설렁탕을 팔았대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워낙 많이 파니까, 이제. 그런 시대상을 저는 찾아봤던 거죠. 얼마인지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거 계속 찾아봤는데 안 그렇게 나오고. 당연하면 막 비싸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김첨지는 네. 자기도 막 뭐 추어탕 먹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나요? 맞았죠. 자기는 배를 이미 채운 상태에서 설렁탕을 사러 간 거잖아요. 거기서 산 거죠. 거기서 설렁탕 팔았어요? 그 집에서 산 건가? 그 집에 산 건지는 안 나오고 그 집에서도 아마 근데 설렁탕을 팔긴 했을 거예요. 뭐든 다 있는 음식점. 네. 안 그랬으면 껄렁한 음식점이었을 테니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네. 설렁탕이 뭔가 우리 마지막 허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마지막 허세. 뭐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자기도 먹을 거 다 먹고 와서는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죠, 그런 거. 아빠가 뭐 자기도 배 단단히 맛있는 거 다 먹고 와서는 나만 먹기 미안하니까 뭐라도 사왔다.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약간 반대. 왜 그런 글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부모,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일하고 보니까 알겠더라. 부모님이 치킨이나 통닭 한 마리를 사오는 날에는 그날이 엄청 힘들었다는 날이라는 걸. 저도 그거 본 적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김첨지가 이날 더럽게 운수가 좋았고 비도 막 내리면서도 왠지 모르겠는데 막 운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도 또 힘들었던 날이었고 막 멀리까지 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막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는 막 계속 그 내재된 감정 속에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어쨌든 있었던 거잖아요. 인식 같은 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나. 자기도 물론 배를 채웠지만 아 내가 정말 먹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설렁탕이 아니라 진짜 뭐 추어탕 자기가 먹던 거 남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싸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찌꺼기 좀 많이 들었네. 뭐 아니면 거기에 뭐 튀김 몇 조각 이렇게 사왔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간 거고 뭐 그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를 어쨌든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런 아끼는 마음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너무 김첨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다. 두 번 읽었거든요 저는. 근데 첫 번째 읽었을 때도 김첨지가 너무 한남 같고 너무 싫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꾸 김첨지의 모든 행동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네, 부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게 되네요. 저는 좀 네. 그래서 김첨지가 거의 아내의 마지막 욕구였던 설렁탕을 사갔다는 게 그나마 이제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 거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안 가고 막 이랬을 때. 근데 죽을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소원이라도 약간 들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사랑한 게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살짝 이렇게 느꼈습니다. 죽은 걸 은연중에 알았지만 안 죽었다고 당연히 믿는 마음에서 설렁탕을 사갔다고 생각했어요. 믿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갔다고 생각했어요. 설렁탕을. 김첨지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나 설렁탕. 만약에 진짜 왜냐면 아내가 먹고 싶었던 걸 사갔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선물도 사람들한테 필요한 걸 사줘야지. 내가 추어탕 몇 마리 먹고 뭘 먹었죠 여기서? 중떡추어탕. 술만 먹었잖아요. 배고파가지고 막 먹었잖아요. 모주도 한 잔 막 걸치고. 그걸 사갔으면 소용이 있겠느냐. 소용이 있겠느냐. 설렁탕이었으니까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설렁탕은 난 사랑이다. 비운의 설렁탕. 그래서 좀 약간 궁금했던 김치 깍두기 사왔을지. 저건 궁금했나요?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인정. 그거는 맞는 말이죠. 먹을 줄 아시네요. 네. 먹고 싶네요 갑자기. 네, 그러면 설렁탕 네. 의미까지 살펴본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한 줄 평을 남기고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민 씨부터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한 가지 어떤 단어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물 젖은 설렁탕. 먹어보지 않은 자. 아닙니다. 인생을 누가지 말라? 네, 그 네. 약간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설렁탕이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너무 의미가 컸어요. 이 뭔가 설렁탕. 이 뭔가 이 어감도 되게 저는 슬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설렁탕. 뭐죠? 좀 별로네요. 많이 별로네요. 근데 좀 웃겼어요. 네, 계속. 네, 그래서 눈물 젖은 설렁탕,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 인생을 놓아 줄라. 박하지 않나요? 인생 놓을 수도 있죠. 아니 인생 뭐, 놓아지 말라까지는 아니고 니네가 먹어봤느냐. 네. 김첨지를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했던 시기고 이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막 이런 게 다 뭔가 일제강점기 그런 음울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뭐 순사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나 뭐 총독이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네 눈물 젖은 설렁탕이라고 이렇게 한 줄 한 단어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점선 씨는 저는 한 줄 평. 저는 가슴 아픈 사실주의. 정을 내리고 싶네요. 이 사실주의 소설이잖아요. 네. 딱 그 1920년대의 그 모습. 빈민이 될 수밖에 없던 그 상황과 얼마만큼으로 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근데 소설의 장점이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20년대를 언제 살아볼 수 있겠어요? 네. 뭔가 시간여행한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들고 네. 이런 저도 빈민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력거꾼의 그런 삶을 엿보고 20년대 그런 하층민의 삶을 진짜 엿본다기보다는 진짜 체감할 수 있었죠. 살아내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 이런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삐삐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간략하게 말하자면 솔직하지 못했던 츤데레의 비극. 츤데레의 마음을 관점이 바뀌었어요. 자기 마음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얘기했다면 설렁탕을 왜 먹지를 못하니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요? 설렁탕을 진짜 먹여줄 수 있었다? 네, 그래도 설렁탕은 먹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너 왜 설렁탕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내가? 그럴 때 아, 그러면은 나 이때 이때 언제 언제 사올게 라던가 돈이 많이 벌면 사줄게 라고 하면 뭔가 좀 소설의 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그랬겠죠. 마음이 또 아프다. 전 사실 이거 보고 울었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하던 시절에 이걸 가지고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울면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슬프더라고요. 막 막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 운수 좋은 날 수상한 톡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책을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은 뭐죠? 네, 아까 그 호민 씨께서 시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소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년대 조선 그런 어떤 일제 강점기를 오늘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누구죠? 최인훈의 광장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전후에 어떠한 혼란이 있었는지를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최인훈의 광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얘기하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네, 더 많이 공감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고 피드백이나 어떤 걸, 의견. 비판. 네, 뭐 비판. 악플도 되나요? 악플을 자제해주세요. 그런 거, 네, 리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방송이네요. 네. 뭐죠? 소통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볼까요? 네, 2주에 만나요.